너에게 빠져서 너에게 허우적대고 적신이 짜릿함 한번 움찔 심장은 춤춰 또 돔칫 몸을 던져 내게 빠진 숲을 늘 느낌에 젖어 너로 인해 배침 배 뜨거워 원해 헤엄치고 싶어 네 내가 우리 매일 묶여있어 baby Meet me up 띠링 전화를 에베 와 전화 받자마자 나는 내 배워 내 맘이 듣고 싶어지나 Throw your hands up 너에게 빠져서 너에게 허우적대고 움직임이 느껴지고 점점 숨이 막히는 I'm not sleeping 너에게 빠져서 너에게 허우적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점점 숨이 막히는 I'm not sleeping